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북방의 큰 민족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약탈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북방 민족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정복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1절에 22절 말씀 다시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라고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방 민족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라다임과 그곳의 주민들을 다 멸절시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두 지명, 무라다임과 그곳이라는 것에 주석이 달려있는데 이 무라다임은 갑절의 배역, 그리고 그곳은 벌받음이라는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교만이라는 두 가지 큰 죄악들, 이 갑절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 바벨론이 큰 벌을 받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싸움의 소리와 진멸, 그 파멸이 있을진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온 세계의 망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망치는 아주 강하고 단단하여서 그 어떤 것도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바벨론은 온 세계를 부수는 망치였습니다. 실제로. 감히 바벨론에 대항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두로, 수리아, 그리고 애굽이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다 무너지게 되었고, 또한 아스루도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바벨론의 공격에 부서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이 바벨론이라는 이 망치 앞에서 세계의 수많은 강한 나라들은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한 바벨론 앞에,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도 그렇게 강하고 단단해 보이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나라도 오래가지 아니하고 다 멸망하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그렇게 허망하게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최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던 바벨론은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서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허무하게 멸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4절에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였지만 올무를 놓았을 때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쳐놓은 아주 작은 덫에 걸려서 그것이 꺾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24절 후반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방을 부수는 망치로 삼으신 이 바벨론을 잡으신 이유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쳐놓은 올무에 걸려잡히고 하나님께서 손에 들린 또 다른 망치에 의해서 부서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할 일이 있으셨어요.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언하고 계시는 건데 26절, 27절에도 지적하시는 것처럼 바벨론 땅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살되고 다 진멸되고 다 멸망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강력하고 아주 힘센 단단한 망치를 가지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냐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까지 이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인 줄을 모르고 마치 자신들이 강하여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망치가 이제는 그들에게 임하여서 멸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대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속여서 잘못과 착각 속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망치를 들여서 꺾여 부서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아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두 번째로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28절에 보니까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신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신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지금 바벨론에 도피한 자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들은 바벨론이 메대와 또 이 바사의 연합군에서 함락될 때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시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행하신 일들을 놀라운 그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이르르게 하고 우리를 포로로 이끌었던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타락한 열방, 우상을 숭배했던 열방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였습니다.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도구로 쓰인다는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싸웠다라고요.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대적을 하면서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도구 쓰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싸우며 대적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신 것, 그 성전을 다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 주인을 향하여 망치를 휘두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바벨론에 돌아온 선민들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또 그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자 그 하나님의 보복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그와 동시에 자신들의 구원, 자신들의 평안함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를 절망과 낙심 가운데 거하게 했던 바벨론의 멸망이 또 하나님의 보수가, 하나님의 보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죠. 그때 수많은 위험과 또 어려움 가운데 이 갈라진 홍해 가운데 이제 그 물속에서 다 죽게 생겼구나.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 우리는 끝나게 되었구나. 그런 위험에 봉착했을 때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고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시 흐르게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갈라진 홍해를 다시 붓게 하심으로 이 애굽의 군대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보수로 인하여서 그들 향한 그들의 완고함,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구원되고 그들의 평안함을 누리는 가운데 그들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편들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원수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노래가 바로 다윗의 수많은 찬양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보수는, 이 보복은 성도들에게는 감사와 승리 또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함으로 이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입술에는 찬양이 흐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로 인하여서,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그 평안함과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찬양이 흐르고 있으세요.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대적 원수마귀를 이기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 가운데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부활과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넘치시기를, 감사와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의 멸망과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바로 그들의 교만임을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심각한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벨론은 기껏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지닌 권세와 또 힘과 그 광활한 그 넓은 들판과 영토로 인하여서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이사야 14장에도 보면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유명한 말씀으로서 천사, 곧 사단의 타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래는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 모두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유다 왕들의 교만, 유다 백성들의 교만, 또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의 교만, 또 이방 나라들의 교만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시작부터 피조물에 불과한 이 존재여서 존재이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또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번성한 인류들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교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사망의 자리에 우리는 떨어지게 되었고,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갈라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 교만을 제일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겸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워요. 사람들은 자신이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좀 더 많은 재물과 소유를 갖게 되면 높은 명예와 또 권위를 누리게 될 경우 쉽게 이 교만이라는 유혹을 접하게 됩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는 것, 남들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것, 더 많은 소유를 하는 것, 타인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키는 것, 마치 신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어떤 조건만 주어지면 사람들은 손쉽게 이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를 높이는 일, 다른 사람들 위해 왕처럼 군림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처럼 되는 일에 우리는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 일터에서, 부부관계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왕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만을 심판하신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면 그를 일으킬 자가 없다는 것이. 그 성읍에 일어나 불이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강력했던 바벨론, 그 가장 이 온 세계를 망치였던, 온 세계 망치였던 이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요. 모두 영영에 사라지게 되어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 유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구원과 그 승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바벨론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구원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 오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함께 구원과 감사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